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코너죠. 냉탕보다 시원하고 온탕보다 화끈한 청년들의 문화 톡, 문화 대중탕. 자, 저희 문화 대중탕, 문화에 관해서 거침없이 말해보는 코너로서 이번에 또 저희가 오늘 방송 녹화하는 날짜가 9월 22일. 22일이죠. 네. 추석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청취자분들이 미루어 짐작해보시면 아시겠죠. 저희 이번에 문화대중탕의 주제는 추석입니다. 뭐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을 테고 이미 뭐 단물, 짠물, 썩은 물까지 다 빠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것도 저희가 또 풀어내면 또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나름의 또 그렇죠.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민의 시각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요? 네, 불편한 시각으로 한번 봐주세요. 생수 뿌릴 거예요. 아, 추석에? 추석에 뿌린다고? 아, 방송에 뿌릴 거야. 아, 오케이. 좋아. 네, 좋아요. 자, 추석 문화대중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we wrong? Are we wrong? Are we wrong? 저도 말고, 벌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옛 옛말이죠, 옛말. 이야기죠. 한가위만 같으면은 여러 사람 죽습니다. 한가위 그만해. 네, 요즘에는 난리 나요. 돈이 쭉쭉 빠집니다. 진짜. 네, 민속의 대명절 추석이 왔습니다. 우리 뭐 잠깐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 희망천님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 인천입니다. 인천부터 네. 시작해서 인천까지. 네. 그렇죠. 우리 토르님의 고향은? 알다시피 TK의 핵심. 네? 철강의 도시. 포항. 포항. 그렇죠. 경상북도 포항시. 저는 고향은 인천이고 지금 사는 곳은 부천입니다. 네. 자, 추석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희 추석의 유래는 신라 때 이사금이라는 왕 시절에 설아벌에서 부녀자들을 두 파로 나눠놓고 두 명의 공주로 하여금 각 파를 이끌고 백충 한 달 동안 8월 15일까지 여러 가지 뭐 한턱 내고 뭐 술 먹고 놀고 그냥 네. 조상님들께서 즐겁게 놀았던 게 추석의 유래라고 합니다. 음력 근데 7월 15일부터 그렇죠. 8월 15일까지. 네. 저희 추석에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공휴일이죠. 며칠이나 쉬는가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쉬는지. 그 의미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렇죠. 아, 네. 사실 추석의 유래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는 뭐 솔직히. 저희 추석이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날은 1949년에는 추석 그날에만 휴일이었다가 1986년부터 추석 다음날 이 공휴일에 포함이 되었고 1989년부터 추석 전날까지 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연휴가 만들어졌다고. 이거 진짜 몰랐다 사실. 이번 추석 연휴는 며칠이죠? 주말 포함하면 금, 토, 일, 월, 화, 수 수까지 해서 총 5일이죠. 저희는 목요일까지 쉬어요. 어, 그래요? 네. 부럽네요. 갓. 근데 어차피 생수도 못하는데 뭐하러 쉬어. 아니 근데 요즘 기업에서도 막 이렇게 자유적으로 더 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회사 아니, 쉬는 거는 회사 마음이에요 원래. 회사 내규에 네. 따라서 목요일까지 쉰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고 쉬는 거 좋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기 계신 MC분들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뽑은 역대 최악의 추석이라는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역대 최악의 추석은 뭐 저희는 다 기억을 거의 하죠. 2003년도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최악의 추석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태풍 매미가 와서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나요. 매미는 기억나요. 그렇죠. 이때 너무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저 중학교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불행하게도 그날 추석 당일이 9월 11일로 매우 이렀던 연도여서 매미가 딱 9월 10일 밤 10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영남 지방을 관통하면서 그 전해가 루사가 왔었죠. 이때도 사실 난리 났었죠. 막 뭐 수재민 돕기라든지 군인들도 많이. 매미 기억나는 게 부산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대한민국이 진짜 이 루사부터 시작해서 매미까지 2연타를 맞아서 2년 동안 총 10조 원의 재산 피해가 있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진짜 쑥대밭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추석이 거의 역대 최악의 추석이었다고 하네요. 뭐 작물들도 부족하고 뭐 여러모로 귀경길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최근으로 조금 끌고 올라와 보면은 2010년 추석 연휴가 최장 9일이었다고 하네요. 아 기억 혹시 나시나요? 막 그래서 아. 저희 엄청 좋아했었어요. 제가 10년도 이때 딱 저희 이제 10학번이잖아요. 저희가 저랑 이제 희망천이께서 그래서 이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달력만 보면서 살았어 난 진짜. 나 이제 재수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요 추석 특강 듣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2010년도 추억을 공유하실 분이 별로 없네. 우리 정PD님은 혹시 이때 춤추고 계셨나요? 재수? 네? 뭐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아까 목소리 다 나왔는데 뭘. 저랑 이분님은 학생이었네. 네, 저는 이때 K무 대학,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니는 K무 대학. 네. K무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때라서 너무 신나가지고 놀았었는데 이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이거 방송 들으실 나이대 분들이나 조금 위에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강남이나 잠실, 양재 그 지금 잘 사는 동네죠. 아~ 그쪽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오세훈 무상급수? 네, 무상급수. 그렇죠. 포세이돈. 오세이돈이라고. 오세이돈이라고. 짤이 많이 들었었죠. 사당역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렇죠. 맞아. 이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잠시 기사를 읽어보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수도권은 물폭탄을 맞았다. 9월 하순 수도권에서 많은 비가 온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03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때 일어났던 게 3시간 만에 최대 261mm가 내린 강서지역의 경우 500년 빈도로 역사상 최대 폭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재수하셨던 분도 혹시 어디서 하셨었나요? 저 노량진. 노량진 우리 정피니님께서도 노량진에서 재수를 하셨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이때 또 기사들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막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그거일 거예요. 무상급식으로 이제 그 논란이 네. 일어날 때쯤이었어요. 오세훈이 원래 그 전에 디자인 서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를 많이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간판 지금 있죠.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2011년인데. 네, 2011년. 그 이후에. 그니까 이때부터 얘기가 좀 많이 돌아왔죠. 무상급식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때 오세훈 시장이 별로 이렇게 탄탄한 좀. 네, 이때쯤에 욕을 많이 먹었던 네. 게 세비뚱뚱섬을 이때 아마 만든 걸로 저 기억해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 위주의 도시 개발이 문제였다라든지 혹은 배수 시스템이 마비였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이때 많았었는데 이때 이제 지방에 내려왔던 분들의 썰에 의하면 집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모든 물건들이 다 물에 잠겨 있고 젖어 있었다라는 식의 기사가 왔었다라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배수 시설의 문제보다는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재해의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자연재해를 대비한다는 한다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저는 말이 안 되죠. 막상 오세훈만을 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세훈의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생각해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졌죠. 대교도 무너졌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국가 비상사태였죠 네. 그때. 그게 마지막 제대로 터진 게 그거예요. 이랜드 화재 사건 알았어요? 아세요? 씨랜드. 아 그 애들. 어린 애들 다 그 자다가 그 모기향에서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그 전소화 된 거예요. 애기들 다 죽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여가지고 네. 불법 가. 네 불법. 아~ 그 되게 유명.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아 맞아요 맞아요. 수련회 같은 네, 장소였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맞아요 기억나요. 생생해요. 그거랑 그 이듬해인가 그 동인천에서. 동인천. 네 고등학생들. 맞아, 그 술집에서. 네 근데 사장이 제 계산 안 한다고 막아선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가스 식사.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술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놀러 간 그게 맞아.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소풍 놀러죠? 놀러 그냥 이렇게 가서 음료수 먹고 놀러고 이제 간 건데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나갈까봐 그 주인이 막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리고 이제 비상 계단에 뭐 물건 같은 거 쌓여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그 기억나요 그 해가 있었어요 그게 김영삼 정권 말기였어요 그게 마지막 진짜 피날레 제대로 크리티컬 먹인 게 IMF 맞아요. IMF는 근데 그게 그거는 진짜 솔직히 김영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세훈이 대비를 못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억측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막 오세훈 때리기에 뭐 한창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오세훈... 합니다. 아니죠.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저희 의견 아닌데. 그렇죠. 저희 의견 아니고요. 네. 이거 희망천님 개인적 의견이니까 개인 아이디로 갑자기 시사 팟캐스트가 됐고. 네, 혹시라도 이거에 불만 있으신 분은 저희 댓글란에 희망천님께서 또 댓글을 올려주셨으니까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디자인 서울. 그거는 진짜 서울을 많이 바꿨어요. 진짜로. 이뻐졌죠? 네. 도시 자체가 미관 상황으로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녹화 사업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박원순 이거는 토르케이 네, 그렇죠. 저는 늘 중도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좀 박쥐처럼 넘어갑시다. 네, 네,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뉴스 넘어 뉴스는 아니고 그렇죠. 최악의 역대 최악의 추석들은 네. 이런 추석들이 있었다. 물난리였네요. 물난리. 아, 물난리였어요. 네, 물난리였지 수. 진짜. 그렇죠. 아 진짜 오늘 생수폭탄. 네, 생수폭탄이었어요. 그렇죠. 칼칼칼. 이 정도 터질 순 없어요. 네. 난리 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파트는 지역별 추석 음식입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 있으실 테고 또 그 고향마다 각각 추석 음식이 굉장히 특색 있고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일단은 충청도이고요.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희망처님의 부모님의 고향은 혹시 어디신가요? 전라도요. 전라도. 전라도. 네. 그다음에 우리 토레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TK 완전 완벽한 TK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고향도 혹시 어머니는 강원도. 어머니는 강원도. 아버지가 TK. 여기 희망처님께서는 두 분 다 전라도. 두 분 다 전라도. 네. 저희 어머니는 군산.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금산. 옛날 그 어렸을 때 명절 갈 동안 생각하면은 강원도 거의 안 갔어요 저희는. 약간 친가 쪽에 좀 친가 거의 풀타임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외갓집은 강원도에서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성장 어느 정도 했을 때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이미 다 서울로 오셨었어요. 외갓집 식구들. 약간 추석 연휴가 3일이면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친가 쪽에 있다가 올라와서 점심 때쯤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오는 약간 외가 루트는 그 그렇죠, 정도 라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루트. 그렇죠. 제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역별 추석 음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녹두전과 북어구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서울 여기 우리 정PD님은 연고지가 어디신가요? 경기 어디? 평택? 평택? 그럼 거기 뭐 미군기지 핫도그 이런 거 먹나요? 부대찌개? 뭐야 너무 맛있어? 점심에 먹겠지. 아, 씨발. 이 새끼 뭐? 이 형. MRI, MRI. MRI. 그럼 우리 일단 여기 MC분들이 살고 계시는 부터 계시는 지역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경상도요. 네. 경상도는 무엇을 먹나요? 뭐 조사해온 내용에 돈베기와 문어인데요. 네, 이거 맞아요. 문어는 항상 올라와요. 그러니까 돈베기는 빠지는지 많은데 문어 없는지 뭐 없어요. 난 문어가 처음에 없으면은 돈베기가 뭔지 몰랐어요. 상어. 상어 삶은 거나 구운 건데 보통은 삶은 거예요. 상어고기 맛 없다 그러던데. 못 드시는 분은 못 드세요.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넓게 큰 것도 있어요. 먹어본 것 같아. 이거 상어고기도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홍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삭힌 맛은 아니고 뭐랄까 그 명태 찐 거 그런 느낌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 상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잡냄새가 있다. 네, 상어, 네 그건 있어요. 그거는 안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신다. 근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문어가 항상 올라가네요. 문어 안 올리면은 예의가 없는 거죠. 아~ 가오가 안 살아요. 오, 문어 또 비싼 해산물 중에 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명절 때마다 내려가면은 시장에 문어집에는 다 줄 서 있어요. 문어를 예약해야 돼요. 아~ 문어 사이즈별로 문어 한 마리 뭐 15만 원. 그죠. 문어는 와, 비싸죠. 그 삶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되게 비싸요 문어. 문어는 그 집 제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센터에 시뻘건 문어가 있거든요. 아~ 문어 삶으면 빨갛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이렇게 통으로 올려놓거든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거의 상징이에요 거의. 제사상에.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포항이다 보니까 대게도 잡혀요. 고래고기도 잡히고. 그쵸? 제사상에 대게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보여야 돼요. 아 그거 쌓이고 그 다음에 수박 있으면 또 수박도 잘 사는 집의 상징이에요. 왜냐면은 해안가라서 구하기 힘들죠. 수박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어 큰 거 딱 있으면은 그 집은 제사 잘 된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집안의 기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사 잘하고 저 집에 예의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경상 혹시 우리 토르님의 집에서만 뭐 특별히 하는 추석 음식이 있나요? 저희는 물곰탕을 꼭 올려요. 곰탕이요? 물곰? 물곰이라고 이게 저희 지역에서 물곰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곰치라고 하나? 생선이에요? 생선인데 물곰이에요. 그 되게 큰데 흐물흐물한 곰치는 들어본 것 같아요. 흐물흐물한 생선이 있어요. 물곰이라고. 잠시만 제가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물메기. 아 물메기. 아 이걸 저희 물곰이라고 그래요. 아기같이 생긴 거군요. 네, 미거지나 아니면 물곰이라고 하는데 표준어를 제가 몰라 이거. 늘 그 지역에서 네. 이렇게 들었던. 이거 이 말밖에 안 써봐가지고 좀. 근데 확실히 지역마다 혹은 각각 집마다 올리는 음식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 뭐 피자 치킨 올리는 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저희 이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한 2, 3년 정도 되셨는데 친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뭐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저희는 저녁에 미리 피자를 준비해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 좋아하셨대요? 워낙 그 음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할머니께서는 빈대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재호야 오늘 뭐 빈대떡 시켜줄래? 그러면 이제 할머니 저희 집 오시면 저희 집 큰 집이라서 이제 늘 피자를 주문해서 드셨어요. 네, 그걸 정말 좋아. 저는 좋네요.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좋다. 며느리들이 좋겠다. 할머니가 또 피자 좋아하시면 손주들은 신나지. 저는 손 많이 가요. 저희 집안 음식은 TK라서 또 이게 사오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진짜 깃방맹이 많습니다. 거기서 다 각자 집에서 각자 알아서 해요.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진짜. 근데 남자는 절대 안 돼요. 사오도 모르잖아요. 네? 사오도 모르잖아요. 사오면 할머니가 알아요. 아. 할머니가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메인으로 주방 보시고. 아. 저희 엄마 그다음에 저희 자녀 아 저는 각자 집에서 음식 조금씩 가져오냐고 아니요 저희 산다고요 집 안에 명절 음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맞아요 집에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 안에서는 안 된다고 이 집 안이 아니라 저희 대부분 지역에서 안 될 걸요 제사를 제대로 지낸다고 하는 집 안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제사 뭐 간소화 홍동백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홍동백서 그런 거 잘 안 하죠 무슨 의미가 있냐 제사 음식 뭐 우리 인간 좋으려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 좋으려고 하는 건데 뭐 피자를 올리든 뭐 사오든 뭐가 원칙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딨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TV 프로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 간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각한지 찬반 요령이 맞죠 필요하긴 해요 저희도 막 보면은 안 먹는 거 많아요 그쵸 요즘 저희 집은 가오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사상 진짜 한 가득 올려요 한 가득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올리는데 저희 그 친할아버지께 대식가시기도 하셨고 진짜 밥을 하루에 8그릇 이상 와. 드셨대요 근데 그런데도 엄청 날씬하셨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드셨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해요 진짜 고기도 한 이만큼 쌓아두고 그 산처럼 와. 근데 저희 이제 그 제사 끝나고 먹는 걸로 원래 그게 그렇죠. 옛날에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쵸. 그 제사 음식보다 딴 게 나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그렇죠. 그 이제 제사 음식 의미가 있는 게 기름에 튀긴 게 많아서 기름진 게 많고 고기가 많으니까 단백질 보충에 아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되는데 지금은 굳이 이거를 느끼한 걸 먹어야 되나 이거 있잖아요 맞죠 네. 영양 과잉이죠 네 남아요 저희도 거의 다 버려 다 먹는 거는 뭐 문어나 회 정도 돈베기도 거의 버리고 상어 고기는 좀 궁금하네요 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돈베기는 이거 시장 가면 반찬에 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안 먹을 거예요. 굳이 질감으로 치면 어떤 느낌? 질감이요? 씹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장조림에 들어간 약간 큰 고기? 살 같은 느낌? 질긴 편이네요. 살짝 질겨. 살짝. 조금 질긴데 약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장조림이랑 비슷하고 식감은 그거보다 살짝 부드러운 갈비 찝는 느낌? 대신에 향이 생선 향이 나요. 아. 네, 그러면은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향 그쵸. 때문에 우리 희망초님은 이제 부모님께서 전라도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전라도에 그쵸. 올리는 지역별 추석 음식의 대표 음식은 홍어하고 꼬막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그래요? 집에 일단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낸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 어렸을 적에 제사상을 한번 본 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음식은 하죠. 음식은 하는데 전도 부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안 모여요. 이제 그 명절에 그래서 엄마인데 엄마가 이번에 뭐 그렇다고 명절이니까 뭐 꽃게 좀 부치고 갈비찜 한다고 좀 재워놨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해요. 엄마 명절 뭐 있나?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먹지. 확실히 다르구나. 제를 지내는 집이랑. 네, 저희는 제를 지내지 않는 달라요. 집.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냥 먹으려고 명절이니까 뭐 꼬지 같은 거, 산적 같은 거 하고 그쵸. 뭐. 동그란땡 좀 하고 명절 가족도 모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제사 음식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이제 충청도 분이라서 그 바다가 인접해 있는 집안이 아니어가지고 고기국을 올려요 탕국이라고 해서 맑게. 예. 네. 근데 또 원래는 맑게 올렸었는데 저희 아버지 집은 이제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소고기랑 다 넣고 계속 우리고 우리고 우려서 완전 진한 고기국 있죠. 오 약해. 예. 네. 그런 거를 이거 제 어머니는 또 토란국. 아 토란국. 어머니 집. 그 내륙 지역에서 네, 먹은 지 몇 년 됐다. 토란국을 많이 오리시는데. 내륙에서 먹는 거. 저희 집이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오세요 저희 집으로. 이제 뭐 거기서 술 먹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충청도에 계적과 향누름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이 말을 처음 보는데 저는. 계적이 뭐예요? 향드름적 이런 거는 무슨... 여기 보면은 긍정적 이럴 때 저기 적이니까 고기 같아. 네, 계적이 한데 계적은 닭고기? 그런 거 같아요. 적이니까 아무래도 고기일 거고 일단은. 네. 네. 그다음에 향드름적은 뭐 도라지와 파, 고기를 볶아서 꼬치에 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네. 이거... 닭고기 닭이네. 그냥, 그냥 닭이네. 닭인데 개니까 이건 우리 집 올라가요. 아 그럼 그게 그거네요. 그냥 닭을 통째로 올려요. 진짜 우리는 없을 거고. 어? 그래요? 우리 닭 없어요. 이거 다 사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닭 아예 없어요 저희. 진짜요? 우리 저희 집은 닭을 머리도 그대로 다 살려서 그냥 닭 한 마리 통째로 올려요. 저희 닭 없어요. 닭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는 이렇게 제사상에 음식 해서 올리는 걸 진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나는 인터넷에서만 듣는 진짜 해요. 이거 개인사예요 이거. 근데 아직 우편은 안 올리죠? 네? 그 뭐라 그러죠? 위패? 아니 그 옥?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과자인데 빨간색 흰색 과자 같은 거? 네, 네. 아 있어요 저 올려요. 그것도 올려요? 사야죠. 어차피 먹고 버린. 그거 졸라 맛없어. 맛없어요. 근데 가오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닭 안. 저는 저희 집 차례상만 보고 자랐으니까. 저 닭은 저 처음 들어봐요. 진짜 저희 집은 다르구나. 나는 제사상 차린 걸 처음 들어봐. 그래요? 늘 모든 집에 닭이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충청도는 저는 다 문어 올라가고 다 고등어나 이런 거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상어 다 올라가고. 고등어도 올라가요? 고등어 올라가죠. 고등어 삶은 것도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는 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요? 콩나물국, 맑은국이랑 고기국 두 개. 그리고 저희 그 뭐냐 손 진짜 많이 가시겠다. 소고기국에다가 소고기묵국에다가 두부를 넣어야 돼요. 저희 지역은 두부를 넣더라고요. 저는 항상 가면은 놀러 다니잖아요. 포항 내려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집 가도 똑같은 국 어딜 가나 같은 국이 계속 나와요. 콩나물 고춧가 아니면 뭐 소고기묵 고춧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묵국 달라고 하면 묵국 줘요 그냥. 지역마다 진짜 달라. 그리고 기본 나오는 게 이제 문어 썬 거 세팅이랑 게 남은 거 먹고 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되게 특이한 게 제주도였거든요. 제주도를 보면은 열대과일과 오메기 술이라고 하는데 혹시 오메기 떡? 네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그게 엄청 찰져요. 네 그렇죠. 쫀득쫀득.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떡이 난 처음 알았어. 떡이 야해. 만진 감도 제 이상.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 그런 떡이야. 슬라임 같은 이렇게 약간 쯔왑쯔왑 이런 느낌? 입안에 칸가닥 차버려. 생선을 같이 먹어야겠네. 오늘 완전히 생선은 진짜 끼얹으시네. 근데 제주도 할 얘기 있는 게 저희 이제 누나가 저희 매형이 제주도 사람인데 저희 누나가 해준 말로 듣기로는 제주도에선 떡 대신에 카스테라가 올라간대요. 네? 왜? 거기 쌀이 귀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는 다 그런 줄 알았대. 당연히 카스테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형구가? 매형이. 항상 그것만 보고 자라왔으니까. 맞아, 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 나는 문어가 항상 있어야 됐어. 대게랑.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우리 집에는 닭 올라가는데 닭이 없어? 막 이러니까. 너 닭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진짜. 시장에 닭이 없어요. 진짜요? 닭을 왜 먹어? 저희 집은 무조건 닭부터 사요. 닭은 저희 문어. 문어 일단 물 좋은 거랑 물곰 그 물맹이 물 좋은 거 찾아야 돼. 그게 신기하다 진짜. 큰면들의 권한이. 이제 지역마다 많이 다르구나. 네. 실제로. 정말 달라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좀 통일돼 있긴 하다. 미국은 안 터키? 아니 걔네는 땡스기빙 때. 터키? 졸라 그 맛없거든. 맛없어요? 아니 영화관에서 보면 닭이 훨씬 치킨은 그냥 닭이 맛있어. 터키 맛없어. 터키는 질겨요. 그래요? 질기고 뭐 이렇게 뭘 껴야지도 뭐 크랜베리 소스도 껴갖고 뭘 그러니까 버터를 발라먹고 그래비도 껴갖고 뭘 존나 껴야지 그나마 먹을만하지 닭이 훨씬 맛있어. 칠면조는 진짜 살만 많아요 진짜. 퍽퍽살이 오지게 많아요. 맛이 없어. 그래서. 외국물 안 먹어봐서. 근데 막 영화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가 포크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 포크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걸 그냥 먹으면은 아무 맛도 안 나요 진짜. 진짜요? 질려. 사료 거의 진짜. 나도 땡스빙 때 먹고서 근데 그때밖에 안 먹었던 그게 근데 걔네는 우리가 우리 왜 명절 때 갈비찜 하는 것처럼 걔네도 이제 땡스기빙의 상징이니까 그거랑 또 비프로프라 해가지고 이제 고기 덩어리 뭐 그런 거랑 해가지고 스튜에다가 네. 끓여서 나온 거였어요. 그럼 뭐 바닐 요크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맞아 그거 우리나라 음식으로 대입해 보면은 그냥 콩나물 묵국 막 이 정도 수준이야 솔직히. 그러니까 맛은 없어. 그냥 같이 먹는 거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문화적 맥락이 있어. 그게 설렁탕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의 이주민들. 이제 영국이나 아무튼 거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제 첫 수학 때 뭐 같이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거기 돌아다니는 게 터키니까 그 실면조니까 그걸 잡아다가 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닭이 훨씬 맛있다는 거. 닭이 쉬어서 했다. 여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을 들어보면서 이제 뭐 어? 우리 집에는 이런 음식이 올라가는데요. 저기는 또 다양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정 PD는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히 올라가는 음식. 근데 저도 똑같이 충청도 분이 속해 있어서 계절이 똑같이 올라가. 어, 닭 올라가요? 계절이란 말은 몰랐는데 보니까 닭 진짜 이렇게 올라가죠. 한 마리 통째로. 한 마리 통째로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 그러네. 그냥 약간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오셔서 큰 집이. 약간 이렇게 섞여서 미국 문화. 바베큐 하고 닭은? 응. 그거 진짜 처음 들어. 진짜 이상하게 그거 진짜 이상해. 그 계적 아니잖아. 그냥 적인데 저 그냥 닭고기 아니에요. 그냥 닭 드시고 싶어서 좀특이하게 올라오는 치킨 스티커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각 지역별로 추석 때 어떤 음식을 올리는지 또 문화적 차이를 보는. 아 근데 한국이 이렇게 작은데 너무 다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광고를 저희 닭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언제든 닭 먹으면서도 아 그렇죠. 우리 광고주님들 치킨 뭐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 아 뭐든 다 줘요. 먹는 거면 저희 뭐. 먹는 건 진짜 오이만 아니면 저 다 먹습니다. 여기 또 오이 안 좋아하시는 우리 희망치님 혹시 오이 좋아해요? 예, 저도 오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 저 존나 싫어요. 저 너희들 보는 것도 싫어요. 저는 모든 게 싫어 오이.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그 옛날 그 랑또라는 알죠? 작가 웹툰 야멧대 오이상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진짜 올라올게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랑또 작가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우리 희망천님께서 또 한번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광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7원 21원 수입 그렇죠 맞잖아요. 저희 아무 저축할까요? 수입 20원 와. 넘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20원을 돌파했습니다. 아, 20원. 20원이죠. 돌파. 그렇죠. 네. 원이 억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저희 정피님은 팟캐스트도 얼마 때 간다 그랬죠? 반. 그리고 우리 팟빵 측에서 50% 떼가시고요. 네, 그러면은. 세전. 세전. 네, 이것도 세전. 세전 지금 21원입니다. 이미. 아, 그러니까 떼간 게 21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원금이 21원이죠, 지금? 원금이 21원. 아, 그럼 여기서 반 떼가면은 저희한테. 아니, 반 떼기 전에 세금 떼야 돼, 지금. 이게 나라냐? 시발!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의 미래로 그리고 평화의 시대로 저는 와,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21원에서 세금 떼고 세금 얼마 떼요? 20% 떼겠죠. 10%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떼? 원래 그 정도 떼요. 원래 10% 정도 떼야 돼. 왜 이거 크리에이터들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크리에이터들이니까 10% 떼야지. 심한데 좀? 근데 우린 진짜 소기업도 아니잖아. 나눠다 40%? 아니 왜냐면은 플랫폼 제공해 주잖아. 아 근데 세금 뗀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거 유튜브에만 그만큼 내가 하는 거지. 걔네 세금 때문에 좀 문제된 경우 많아. 왜냐면 어렵거든 그 세금 내기가. 우린 나노 기업이잖아. 나노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기업이야 극세사. 마이크로. 그렇죠. 마이크로 나노. 자,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은 뭐 청취자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 저희 추석 용돈에 관한 거죠. 근데 뭐 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추석 때 뭐 용돈을 왜 주냐, 왜 받냐, 뭐 용돈 그렇죠. 언제부터 줘야 되냐,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라든지 뭐 또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 토르님은 용돈은 아까 추석 용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얼마까지? 최대 맥스 받아봤냐? 네. 어디까지 가봤니? 700 가까이? 700 가까이 받아봤습니다. 설날 세뱃돈이 아니고요? 추석, 그냥 추석만. 희망천님은? 저는 추석 때 용돈을 안 받아요. 근데 누나들이 근데 돈이 주긴 해요. 근데 저는 700이 전 친가만 700이었어요. 와, 잘 사는 집이라? 네. 역시. 저희는 근데 누나들이 추석에 진짜. 이제 5만 원씩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어, 누나 고마워 하면서. 근데 이 그 700의 기준이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인가요? 네,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700이면 왜냐면 저희 5만 원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생각해 보세요. 5만 원권이 나오고 나서 추석에 용돈이 확 올라갔죠. 그쵸, 단위가 올라갔긴 했는데 저는 그 전부터 많이 받긴 했었어요. 어, 저는 최고로 많이 받았던 추석 용돈 60만 원이었거든요. 일단 추석 용돈을 받는 게 신기하다. 왜요? 저희는 안 주는 분이어가지고. 저희는 항상 주는 분이에요. 그냥 가도 주는 분이고. 그러니까 친가에 만약에 제가 뭐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가요, 포항에. 가면은 일단 용돈 받게 돼 있고, 그 집에도 올라오면은 그냥 받고. 챙겨줘요, 그냥. 저희 지역이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챙기는 문화라서 근데 또 그걸 안 해주면은 가오 떨어져요. 그럼 우리 아까 희망천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그 아조라 아조라 아조라 네 아조라 아조라 네. 아조라 이거는 혹시 당해보신 적 있나요 희망천님? 전 없어요. 없으신가요? 우리 왜냐면은 아가 없어요. 저희는 다 비슷하게 커가지고. 우리 토르님께서는 혹시? 저는 용돈 지금 주죠 그냥. 그냥 그 조카는 없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시고 또 어머니가 첫째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첫째시니까 나이대가 다 저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뭐. 근데 외갓집에는 엄마가 어린데 장녀니까 밑에 이제 동생들이 저랑 막 20살 넘게 차이 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뭐 조카나 다름없으니까 5만 원짜리 이번에 주고 막 그랬었죠. 오. 저희도 세배함 주나요? 저희도 충성 충성 충성 충성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충성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주셔야죠. 저 5만 원씩 되니까 발가락 빠르세요. 씨발. 오. 오. 빨게. 어, 저는 해요. 내가 싫어. 상상했어. 기다려봐요. 열 열 개 다 빠르는 상상했어. 개당 5만? 아니지. 선재요. 열 개니까 개당 5천 원이네. 15개 한 다음에 25,000원 선입금 해요, 그 다음. 근데 10개 다 하면은. 어떻게 빨아야 돼요? 20%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0%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거래를 이 사람이. 이게 자본주의다. 쪽쪽 빨아먹고. 아니면 다음 달 10일에 준다고. 다음 달 10일.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땐 여기가 가장 핫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반 꼰대이면서 반 안 꼰대인 딱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반반이죠. 추석의 사실 피크타임이죠. 최고의 썰은 역시나 잔소리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잔소리에 대한 관한 고찰로서 제가 이제 공대생으로서 약간 레포터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잔소리에 관한 고찰. 첫 번째, 좋은데 취업해야지가 42.6%. 그리고 2위가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좋은데 취직해야지. 네, 그렇죠. 취업해야지.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바로 또 치고 들어가는 12.1%. 그리고 3위가 살 좀 빼요. 아 씨발.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 똑같아. 우리 토르님. 그 다음에 4위. 애인은 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좋은데 취업해야지랑 졸업하면 뭐 할 거니는 약간 내 얘기고 살 좀 빼려면 내 얘긴데? 살 좀 빼요? 자 4위 애인은 있니? 9.5%. 진짜 안 물어보는 거 같아 이거. 아 그래요? 어. 다시. 회사에서 물어보잖아요. 아 회사에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아, 회사에서 물어봐요? 네. 불편하다 그래요. 뭐 그래요. 없습니다 이러죠. 있었니? 여튼 이 잔소리가 알바 없어요. 없었고 없을 거예요. 없었죠. 그런 것도 막 다 소문나. 수근수근. 자 이게 알바몬에서 729명의 대학생들한테 사실 실제로 설문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 이거에 대한 또 대처가 있대요. 어 대처? 네, 이 A는 있니라는 거에 대한 대처로서 첫 번째 통계형. 이라는 또 역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뭐 사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20, 30대 커플의 평균 데이트 비용이 월 487,448원 이라고 하네요. 2015년 기준 통계치. 그리고 이 기준은 한 달에 평균 7.6번 만나서 약 21시간 8분가량 데이트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 한 달에 7.6번이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 대략 일주일에 한 두 번 꼴로 만나서 월 487,448원을 당신이 줄 의향이 있으면 나한테 여자친구가 있어라 없어라 말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통계적 수치로 역공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망청님 월 48만원 세이브하고 계시네요. 평생 세이브를 하는데. 부잔데요? 아 왜 그래 또르님. 아니 돈 많이 든다. 연 600 버시는데? 연봉! 와, 연 600 세이브 계속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연금 붙고 있어. 솔로 연금. 솔로 연금 고갈되나요? 고갈될 수가 없네요. 이게. 제가 이러려고 터깃 수치를 뽑아온 건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높은. 돈 많네. 여기 전세가 얼마였죠? 가능한데. 전세 일시불로 한 번에 내실 것 같은데. 아, 웃겨. 아, 눈물난다. 그래서 요 말을 하면서, 당신한테 우리 어머님 혹은 뭐 누군가가 친척분께서 월에 487,448원을 주실 게 아니라면 저한테 애인 얘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뽑아온 통계치는 1억 1,900만 원. 이게 뭘까요? 현금 결혼 비용의 꿈의 연봉? 네. 꿈의 연봉. 아, 근데 우리 망천님이 1억 넘었잖아 지금. 솔로코인? 월 소평은 떡상! 떡은 못하지만 떡상은 할 수 있다. 떡상이 가즈아! 자, 1억 1,900만 원. 이게 평균 결혼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요즘 20, 30대 우리 청춘들이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연봉으로 했을 때 3,172만 4,685원으로 숨만 쉬고 저축해도 4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라고 하네요. 많이 벌었네요. 왜 김능에 사냐. 이게 안 쓰면 되는데 뭘 이거를 벌려고 이렇게 바득바득. 안 만나는 돈이 절로 모인데.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솔로코인 한번 떡상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공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억 1,900만 원도 세이브 할 수 있어. 떡상, 떡상. 그리고 매달 48만 원 계속 들어오잖아. 그렇죠. 떡상이죠, 떡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소리 대처법으로 역공형이 있다고 하는데, 역공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살이 찌는 이유가 코르티졸 때문에 지방의 분해가 방해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해서 식탐이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래서 그런가? 그렇죠. 살 좀 빼렴이라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제 몸에 코르티졸이 분배돼서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렇죠. 지방 분해가 비활성화되고 식탐이 더 늘어나서 제가 살이 찌니까는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공대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동정심 유발형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취준생의 46.6%, 직장인의 26.9%, 그리고 대학생의 22.7%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식의 통계청의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직장인의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1위로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토론님? 애인, 살 좀 빼렴이랑 애인은 있니겠네요. 저는 살 좀 빼려면 많이 듣고. 근데 직장을 다니면 잦은 회식 때문에 사실 저는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나요? 그냥 많이 먹는 것도 있고. 근데 회사에 있다 보면은 졸린 것도 있고 그냥 심심해서 입이 자꾸 나가요. 이거는 맞아요. 또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면 대부분 살이 먼저 찌더라고요. 우리 희망주님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저희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데 어른들끼리 싸워가지고. 아. 명절 때 맨날 싸워. 그래도 48만원 모으고 계시니까. 그쵸. 자, 우리 청년그라프에서 나온 청춘 누구야?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데이트 비용 한 달에 얼마 써요? 저요? 갑자기? 갑자기 왜 분노했어? 왜? 아, 그냥 궁금해서. 아, 저는 더 납입하려고. 더 모으려고. 아, 이게 평균치 계속 맞춰보려고. 물가 상승률 거의. 저는 제 여자친구랑 만나면 보통 제가 다 사는 편이라서 첫 딱지 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쓰거나. 우와. 50만 원? 많이 쓰면은 많이 써요. 50. 토르님은요? 이거 48만 원 납득할 만한 게 일주 한 달에 주가 4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10만 원 쓴다고 생각하고 10만 원 쓸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 쓰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돈 막 5천원, 만원 이거 치면은 납득할 만한 수치예요. 맞아요. 3천만 나와요. 이 정도면 적게 나온 거? 라고 볼 수 있죠. 몸이 안 사오. 이럴수록 또 존버. 더욱더 아, 확실하게. 진짜 몰랐다. 와. 그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돈 있어 연애하는구나.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랬어? 네? 속고 장난 하려고 그랬어요? 생수로. 생수도 돈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맞아요 진짜. 생수 비용. 대실 다 이런 거 돈이죠. 자 생수 비용 따져봅시다. 네. 만약 자취를 안 해요. 아 그때부터 일단 거기서부터 비용 발생. 그렇죠. 생수 비용 사야죠. 그렇죠. 대실 해봤자 하루에 뭐 거기 4시간 넘게 있을 수 있어도. 2만 원. 근데 2만 원 쓰고 들어가요. 4시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길면 1시간 반이니까. 그렇죠. 길면 2시간. 최고 나온 거 없어요. 뽕 못 뽑아요. 근데 2만 원 써야 돼. 영화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쓰고 영화 보고 고무장갑 사고 거기서 뭘 먹더라고. 영화 본 사람 좀 못 봤어요. 영화 잘 나오던데. 그 영화 그 모텔 가서 영화 본 사람만 혼자. 그러니까 혼자 편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인가? 누워서 보려고. 아니 많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좀 모텔이 약간 멀티플렉스로 바뀌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합 장소예요. 종합 욕구만 채우는 내가 아니라고요. 욕구를 안 채웠잖아. 오메기 떡도 먹고. 네. 욕구 안 채워봤잖아 근데. 씨발 하려고 그랬지 또. 아, 네. 생수 뿌려버리고 싶네. 네 생수요? 자, 그래서 이런 잔소리 대처법 중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게 뭐 인터넷에 또 이게 또 핫하다고 하네요.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해서 새로운 풍속이 있다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잔소리 메뉴판? 네, 많이 돌았죠. 우리 토리님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저는 처음 봐서 이게 뭐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어느 대학이라든지 뭐 살 빼라, 뭐 취업 준비, 뭐 직장인들한테는 뭐 나이가 슬슬 몇인데 결혼, 결혼해야지. 토르님도 좀 이런 얘기 이제 들으실 때 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대상자죠. 결혼. 취업만 하신다면 다 이제 들으실걸요? 그쵸. 네. 취업, 그쵸. 취업하면 바로 나오는 보스가 결혼이죠. 마지막 코스. 그렇죠. 결혼하면 근데 또 나오죠. 예. 그 애가 또 이제 스트레스. 그렇죠. 그 아이가 또. 자, 그래서 이 명절 메뉴판도 보면은 사실 이 추석이라는 게 모두가 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오프닝 멘트를 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오프닝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풍속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참견.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참견하는데. 가족이니까 더 안 해야지. 그렇죠. 좀 방임을 했으면 하는데 너무 끼고 사사건건 다 관련을 해서. 세상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이렇게 안 해도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쵸, 충분히 그런데. 굳이 코치코치 캐물어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맞아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 있어요. 추석 편하십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제 나이 또래 친척인 아이들 있어요. 걔네들 중에 취업을 좀 못하거나, 이런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제 친척 중에 한 명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재작년에 한번 만났어요. 근데 약간 본인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지심? 아 자격지심. 네, 말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고모도 약간 자격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취업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입고 있게 보고 어떻게 한 번에 들어갔어?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불편하고 저도 듣는데 그냥 짜증나고. 맞아.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거 아는데, 사람이 축하를 못 해주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삔또가 저도 상하죠. 그쵸. 다 잘 되면 좋은데. 네, 다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쵸, 어려우니까. 큰 고모랑 작은 고모 댁에 있는 그 자녀분들 저랑 나이대 비슷해요. 그래서 공유하는 문화나 이런 게 다 비슷하고, 취업시기도 비슷해서. 비교. 비교가 돼요. 맞아. 그치, 그치. 근데 저가 제일 그냥 순탄하게 온 편이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한 게 많죠. 우리 희망춘님은 추석 편하십니까? 추석이요? 근데 제가 추석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최근에.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친척들이 안 모여서. 아. 모여도 뭔가 항상 그렇잖아요. 추석이 뭐 시험 기간 앞두거나 마음이 항상 불편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추석 때 가서 그냥 추석처럼 놀았어요. 저도요. 저도 그냥 추석이지. 저 그때 공부해봤자 의미 없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맞아. 저는 추석이 아직까지는 편한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적당히 벌고 있고 적당히 아직 사회 제대로 내던져지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이거는 가족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맞아. 다른 가족들이 합쳐지면은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른 가족 친척이 솔직히 그냥 친척보다 친구가 솔직히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동네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더 가깝지. 맞아 맞아. 친척은 진짜 솔직히 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더 기분 나빠. 맞아. 또 알지도 못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코너로는 명절이 끝날 때쯤 항상 뉴스나 모든 매체에서 늘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소재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는 우리 네, 사회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명절 때 모든 일의 부담이 사실 아직까지도 여성에게만 좀 전가되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뭐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은 남편의 조상에게만 지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친가의 위주로 치중돼 있다는 건데 모든 노동은 사실 다 며느리들이 그렇죠.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전혀 관계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며느리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에서 혹시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명절 증후군을 최대한 안 겪 하시려고 제 아버지께서 옆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저도 이제 아버지가 오. 저를 개처럼 쓰세요. 개처럼 이부야 이부야 이러면서 계속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 아버지 되게 제가 늘 존경하고 있는데 명절 증후군은 좀 많이 대두가 되죠. 토르님은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또 오직 그 TK. 부엌은 여성들만의 그렇죠. 공간입니다. TK 그 저희 제사할 때 여자들 부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와 이거는 원래 규칙이에요. 이거는 원래 제사 규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항상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이상해요. 그 문지방 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제사하면은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님 아시잖아요. 그릇 바꾸거나 이렇게 그렇죠. 술잔 빼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 잔반상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부엌에서 여자가 살짝 건네주면 남자가 받아서 남자가 들어가서 받아서 다시 그것도 꺼내와야 돼요. 저희 집도 그렇긴 네. 해요. 그거는 제사 규칙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제사의 규칙인 걸로 알고. 제사 음식도 저희는 여자만 해요. 고루하다 고루해. 고루해? 이 새끼야. 우리 집 유교의 어떤 지금 규칙을 고루하다고 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고루하죠. 집안이 아주 갑자기 집안 이거는 들고 일어나도 돼요. 별로 타격도 없어요 저런 건. 하긴 뭐 이런 거 같은데 솔직히 저도 얘기하면서 진짜 없어요. 저도 못 느끼거든요. 왜 할까 저도 항상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명절 증후군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기사를 퍼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육체의 피로? 네. 틈틈이 휴식을 취해서 육체의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또 사실 음식하거나 뭐 이렇게 물건 들거나 할 때 쭈그려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잖아요. 육체 피로가 제일 많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플 때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허리를 쭉 펴고 한 번씩 원론적인 얘기다. 양손을 어깨 위로 모아서 온몸을 쭉 펴는 등 스트레스 아니, 이거 진짜 뭐.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 안 돼도 돼. 음식 시키면은 이럴 리 없어.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약간 그런 거죠. 라면을 잘 끓이는 법. 물부터 끓인다. 물을 적당히 맞아요. 물을 적당히 끓인다. 나는 뭐 이런 역시 감기 기사는... 예방법. 손을 씻는다. 그렇죠. 이거지 뭐. 기레기. 기레기의 기사인 듯하네요. 근데 혹시 토르님이나 뭐 희망천님은 혹시 집에서 이렇게 그림 맞추기 좀 하시나요? 그림 맞추기가 어떤 거죠?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동양화, 동양화 맞추기. 저희는 모이면은 밤새요. 오 여기는 또 저는 잘 여기는 또 이런 건 또 약간 저희는 난리 나요. 난리 나나요? 방주님들? 아니 뭐 고모들, 뭐 작은 아빠들. 뭐. 레이스예요? 밤새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 게임 하듯이 좀 게임 하듯이. 판도는 어느 정도 점배나요? 점배. 점배. 크네. 점배 칼 쌓이면 크죠. 근데 또 그래봤죠. 밤새면 그래도 크잖아. 저희도 또 한때 또 저희가 모였던 뭐 동아리에서 또 그렇죠. 그 탄자판 있어요. 그렇죠. 한때 또 많이 굴렸었죠. 공무원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 네, 레이스 좀 많이 굴렸었죠. 그 너무해서 그런지 아직도 공무원 준비하고 있죠. 아 우리 또 우리 또. 울산의 연구지를 네, 가지고 계신 울산 말 더듬이 그렇죠 울산 말 더듬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들으면 안 되죠. 고수도분 네, 추석 때 혹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나요? 보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고스톱이라든지. 설날에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하나요 아직도? 네, 저희 윷놀이 합니다. 마당에서. 마당에서요? 네. 와. 신기하다. 할머니 집 마당이 커가지고 오면 동네 사람도 와가지고 하고 가고. 막 그래. 아 진짜요? 네. 돈 내기 하고 돈 내면 마우스 하고. 아 근데 윷놀이 또 어르신들은 돈 진짜 크게 걸어요. 싸워요. 맞아. 탁탁해가지고. 어. 이게 추석 오후 되면은 이게 좀 취하신 분들 계셔요. 맞아 맞아. 욕해요 막. 맞아. 야 개새끼야. 누가 아바이 데리러 온나 막 이래. 그 전화해가지고 할머니가 전화해가지고 그 아바이가 누가 아빠예요. 그 뭐 언니 아바이 뭐 데리러 온나 해가지고 막 술 취해서 나바 어 술 병나무 부르고 막 누워 있으면 막 데리러 와요. 야 근데 윷놀이 오 옛날에 볼 수 있는 풍경 지금 그렇죠. 지금은 사실 다들 뭐 아니 없어요. 고스톱도 저희 집에서는 안 치거든요. 잘 고스톱도 안 하고 고스톱을 할 만한 인원이 안 모여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추석이 점점 민속이, 그러니까 민족이 다 같이 즐기는 대명절이라기보다는 어디론가 이렇게 약간 여행, 도피성으로 많이 개념이죠. 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연휴가 길면은 뭔가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라기보다는 추석이 빨리 끝내고 어디 놀러 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가족들끼리 진짜 여행을 가는 변모가 시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화대중탕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에 관련된 뭐 유래부터 시작을 해서 잔소리 그쵸. 등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희망천님 오늘 문화대중탕 어떻게 보셨나요? 뭐 재밌었고 저 하나 얘기하자면은 전 명절인 거 사실 못 느꼈는데 저희 집이 시장 한복판에 있거든요. 맞아. 아, 시장 맞아요, 맞아요. 시장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오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 시장에. 대목이긴 대목이더라. 그쵸. 명절이잖아요. 그래도 명절입니다. 네, 그래도 명절입니다. 진짜. 명절은 네. 명절입니다. 명절은 명절입니다. 매년 뭐 이제 추석에 뭐 고향에 사람들 안 찾아간다 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데. 그렇죠. 매년 네. 고속도로 정체됩니다. 그렇죠. 제가 사람을 피해가 이렇게 막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거기서 5만 사람 가면 또 서울에 지금 확실히 지금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확실히 느껴요. 맞아요. 네. 매번 명절 때마다 느끼는데. 명절 때 안 내려가는 때 보면은 서울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배달하는 곳이 없어. 맞아 맞아. 먹을 데 없어 먹을 데. 그리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명절 때는 서울에서 운전하시기 훨씬 수월하시죠. 차가 없어. 차가 펑펑 뚫려있어요. 세종대 그런데 차 없어. 맞아요. 그럼 우리 토르님은 추석 오늘 문화대중탕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어요. 추석. 뭐 우리 추석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보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다들 청취자분들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네, 바랍니다. 자 다시 오프닝 멘트를 꺼내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추석이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빨간 날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동안 힘드셨던 거 또 필요하셨던 거 다 풀 수 있는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러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년 구락부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총평 우리 정피디 한번 실제로 들어보신 총평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외에서 편집하시다가 그렇죠. 네. 처음으로 직관하셨어요. 네 핑핑 돌다가 네. 맞죠? 어떠셨나요? 열심히 하는구나 힘들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구나 느꼈고 아 이래서 물이 필요하구나 생수 이래서 삶엔 생수가 필요하다. 말할 수가 없네. 생수장 48만 원 꼬박꼬박 청년 코인. 자 다시 이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 내년까지 손절하겠습니다. 그 원금 상환 되나요? 당장 공약. 원금 다 썼죠 벌써. 다 썼어요 벌써. 자 우리 희망천님. 오늘의 청년을 갖고 어떠셨는지요? 네, 뭐 재밌었어요. 생수 얘기 많이 하고 네, 우리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 1자극 19금으로 하나씩 준비해야지 우리가 또 신나게 섹스 얘기 한번 해주면 또 네. 좋아서 날뛰는 맞아요 바짝바짝 써가지고 네, 그렇죠. 가장 큰 자극이죠. 우리 토르님 어떠셨나요? 나는 오늘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고 방송 감을 다들 많이 좀 잃었을지 않을까 라는 약간 의미 없는 그런 기우를 갖고 있었는데 진짜 기우에 불과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오랜만에 뵙었고 또 오랜만에 뵙는 만큼 저희가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를 해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번 이 추석편은 최대한 일찍 올려서 이번 추석 연휴에 한번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귀경길이건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는 다른 방송보다 이게 먼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재밌는 추석 혹은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